H UBS.눈이 아닌 귀로 색을 마주하다. 시멘틱 컬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죠?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다들 꼭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세요. 본격적으로 겨울이 찾아오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2학기도 곧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컬러는 조금 더 일찍 마지막을 맞게 됐는데요. 벌써 오늘이 시멘틱 컬러의 마지막 화입니다. 저는 아직도 주황색과 함께한 저희 시멘틱 컬러 첫 방송의 기억이 생생해요. 시작이 순조로웠던 덕분인지 큰 탈 없이 저희의 첫 라디오 시멘틱 컬러를 무사히 끝맺을 수 있어서 무척이나 기쁩니다. 이번 화가 마지막인 만큼 더더욱 온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지난 화가 온 색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색이었다면 이번에는 온 빛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색인데요. 시멘틱 컬러, 오늘은 어떤 색을 들어볼까요? 눈 감고 첫 곡 들으면서 같이 추측해봐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스노우 인 캘리포니아. 오늘의 색, 어떤 색인지 아시겠죠? 노래 제목에 담긴 스노우, 눈의 색, 하얀색입니다. 겨울이 되면 온 세상을 가득 덮는 흰 눈부터 아름답고 고결한 흰색 웨딩드레스까지. 흰색은 깨끗함과 순수함을 상징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는 색인데요. 흰색은 다른 색과 구분되는 명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계를 표시하거나 다른 색을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로도 활용되곤 합니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이 합쳐졌을 때 흰색이 만들어지죠. 다양한 색의 물감을 모두 합치면 검은색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다양한 색의 빛을 모두 합치면 반대로 흰색에 가까워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하얀색을 사랑해서 백의 민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3세기에 쓰여진 동의전을 보면 고구려인과 부여인들이 흰색 옷을 즐겨 입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흰색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사실 희다는 말은 중세 국어에서 해를 뜻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 흰색은 태양의 밝고 환한 빛을 상징하죠. 우리의 먼 조상들은 빛과 하늘, 태양을 숭배하며 흰색을 사랑하고 흰 옷을 즐겨 입게 됐다고 합니다. 흰색은 유교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었는데요. 개인의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던 조선의 유교 사회에선 흰색이 청렴과 절제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한국인이 유독 맑고 깨끗한 느낌을 가진 청순함을 사랑하고 또 청순함의 상징을 흰 티에 청바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뉴진스의 Heart. 보고 싶은 생각에 들어간 우리 창에 나는 말을 거는데 보내지는 않을래 느린 한마디보다 조용함이 더 좋아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 이런 건 아니야 난 재미없어 게임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좋아도 널 더 말로만 지겨운 걸 먼저 와서 보여줘 먼저 와서 보여줘 Cause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Hey, nah, nah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Hey, nah, nah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Hey,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내일 잠들기 전에 그리고 또 아침에 쥐고 있는 내 손엔 넘는 화면인데 느린 한마디보다 조용함이 더 좋아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 이런 건 아니야 난 재미없어 게임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좋아도 널 no 말로만은 지겨운 걸 먼저 와서 보여줘 먼저 와서 보여줘 Cause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맑고 깨끗한 하얀 빛을 가득 품은 목소리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백예린입니다. 이미 따스한 목소리로 너무나 유명하지만 저는 흰색 하면 이 가수의 목소리 말고는 도저히 다른 목소리가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백예린의 목소리는 유독 겨울에 더 빛나는데요. 청아하면서도 폭신해서 구름빵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면 구름빵을 매일 먹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마 그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올겨울 눈이 내리지 않아도 마음에 매일 눈이 소복소복 쌓이게 만들어줄 백예린의 솔로 앨범을 하나 추천드리려고 해요. 바로 앨범 Love You On Christmas입니다. 2016년에 발매된 앨범으로 앨범의 타이틀곡인 Love You On Christmas는 스트리밍 사이트,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매번 겨울이 오면 타이틀곡보다 수록곡인 노벤벌송에 더 자주 손이 가더라고요. 이 곡은 11월의 노래라는 곡의 이름에 걸맞게 백예린표 겨울 낭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았다는 그녀의 말처럼 칼바람이 불지만 흰눈이 소복이 쌓여 마음만은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의 낭만이 가득 담겨 있답니다. 뼈난 캐롤에 귀가 지치셨다면 올해 겨울과 크리스마스는 백예린의 크리스마스 앨범 Love You On Christmas를 들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저의 추천곡 뽀얀 12월의 감성을 가득 품은 그 노래 들어봐요. 백예린의 노벤벌송 take picture of you, especially best of you. Don't care if it's not really pretty. Just record now this time to share this feeling with you. Took my time with you when my very first kiss. Don't mind if it is really romantic. From my head to toe, I feel the love from you. Wanna sing this moment for us. This love could make me alone, but I together now or forever. With you I float everywhere. With you I songs with you, it's ordinary to us. Don't care what would people want from me. Just record now this time to remember this feelings with you. You took care of me with your special cure. Don't mind if it cost a lot on my heart. From my finger to ear, I feel the warmth from you. Wanna tell this moment for you. This love could make me blue, but I know we'll be together. 하얀색은 특유의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느낌 때문인지 보고 있으면 편안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편안히 볼 수 있는 노팅힐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런던 노팅힐에 사는 소심한 남자 윌리엄은 시장 구석에서 작은 여행 서적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계적인 영화배우 안나가 그의 서점에서 책을 사고 나갔는데요. 몇 분 뒤 윌리엄이 오렌지 주스를 사서 서점으로 돌아가던 길에 안나와 부딪히면서 둘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전개와 결말이 예상되는 너무 뻔한 영화는 싫다고요? 그렇지만 클리셰가 클리셰인 이유가 있죠. 바로 클리셰가 관객에게 통하기 때문인데요. 예상 가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노팅힐의 명장면을 꼽자면 저는 단연코 엔딩 시퀀스를 뽑고 싶어요. 윌리엄과 안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기에 오해만 쌓여갔고 결국 현실적인 조건 차이를 인정하고 사랑을 끝맺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이내 안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안나가 영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일정인 기자회견에 그녀를 찾아가는데요. 그곳에서 안나에게 기자인 것처럼 질문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이 장면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윌리엄의 눈빛도 정말 최고입니다. 다가올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엔 케빈 말고 노팅힐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이 오지 않더라도 마음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랍니다. 조지에 바라봐줘요. 그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우린 끝없이 멀리 돌아만 왔죠. 엊그제부터 또 생각이 나서 이제 더는 안 그렇게 나를 바라봐 줘. 알쓸색잡, 알아두면 쓸데없는 색깔 잡정보. 콜록콜록, 요즘 찬바람이 불면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은 항상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대체 의사 가운은 왜 하얀색일까요? 현대와 달리 중세시대에는 의사들이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직자가 의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은색 가운을 입고 진료를 했어요. 그러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안전과 보호를 위해 흰색 가운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세균학이 발전하고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의학도 자연스레 현대과학의 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입던 옷을 의사들도 입게 되면서 의사 가운이 흰색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하얀색 가운을 입자고 주장한 사람은 20세기 초 뉴욕대학의 외과의사 마크 호크버그였고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흰색 가운을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흰색은 더러운 것이 묻으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위생이 중요한 병원에서 옷에 의한 세균 전파 가능성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과는 반대로 흰색은 생명과 깨끗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흰색과 의사 가운은 정말 잘 어울리는 색이죠. 에프엑스의 All Night. 둘만 있고 싶어 All night, all night. 오늘은 어떤 색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나요? 우리가 마주하고 마음 깊이 느끼는 모든 순간이 모여 오늘도 각자만의 고유한 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누군지, 지금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막막한 순간도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결국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색이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온 마음을 담아 금요일 점심시간에 만든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이건 기쁨이건 어떤 형태의 작은 파동이라도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마지막 시멘틱 컬러는 모든 빛을 품은 색, 흰색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학기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득 안고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채워드릴게요. 남은 학기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눈이 아닌 귀로 색을 마주하다, 시멘틱 컬러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매번 최고의 선곡과 최고의 대본으로 따뜻한 라디오를 구성해준 PD 권유나, 기술의 베스트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시멘틱 컬러의 정체성 아나운서 임세윤이었습니다. H. UBS.